궁금해요 당신의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 사는 이야기 마음을 나눠요 웃음을 나눠요 듣기만 해도 삶이 되는 곳 우리 삶의 향기 나눠봐요 살며 사랑하며 예, 이제 음악이 나갑니다. 아이고, 참말로 음악 방송 한번 하려면 이렇게 난리가 뒤집어지니 기계가 늘 말썽을 일으키네요. 예, 오늘 수능 당일인데 서울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지고 237개 시험장에 마스크 40만 장과 손소독제 7,000병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수험생 4만 7천여 명 전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에 마스크를 배치하거나 손소독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시험장마다 확진 환자용, 의심 학생용으로 구분한 분리 시험실을 2개 이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지구별로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지정해 입원 중인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수능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해마다 대풀이했던 입시 한파는 올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저 오후 6시 45분까지 시험을 치를 건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더 애간장이 녹을 겁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열심히 하던 마음속으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험생의 딸에게라는 노래 김기수 씨가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언제라도 나에게 아기 나의 딸아 보고 보고 자꾸 봐도 이쁜 내 새끼야 힘내 겨운 학교 수업 늦은 학원 공부 삐죽해진 네 모습이 피곤해 지친다 힘들지만 넘어야 할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신혜가 부릅니다. 외로운 여자 신곡입니다. 윤신혜가 부르는 신곡 외로운 여자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법정선님이 좋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이라는 제목입니다.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정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넋는 외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랑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사라진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걸림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예, 다음에는 좋은 글 중에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나뭇가지에 곱게 뿌려지는 언빛 햇살 같은 고은이가 있습니다. 문득 밤하늘의 별을 세다가 눈물지며 그리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설렘과 기다림으로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인 양. 내 안에 두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그대 안에 별이 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 바닷가 그늘며 파도에 실려오는 나의 마음 전하고픈 이가 있습니다. 저녁 노을처럼 그대 안에 드리워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술을 놓고픈 이가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아름다운 글인데요. 이건 목소리가 그냥 그 사발이 깨지는 투박한 소리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장미라 국장이 얼핏으면 그냥 우아하게 잘했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들어줘야 합니다. 방송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끄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예, 다음은 민승아가 부릅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졸릴까 봐서 제가 시끄러운 노래 하나 불러드립니다. 이제 민승아가 부르는데 각설이 타령.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졸리던 게 확 달아났습니까? 지난번에 또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좀 조용한 노래를 너무 들었더니 또 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졸리는 시간이니까 시끄러운 노래도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면 더 시끄럽죠. 그 이제 뭐예요? 스피커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은 그래도 이렇게 잠시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상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비자들도 듣는 거니까요. 지나다가 요 시장에 음악 나오네 하면 이래저래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보니까 문 앞에 딱 걸리는 집은 진짜 시끄럽더만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그래도 어쩝니까? 어차피 시작한 방송이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좀 끄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봐야 이거 저기 웃을지 안 웃을지 압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웃기는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 첫 경험입니다. 가만히 누웠을 때 온몸이 긴장이 된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두렵다. 다가오는 그를 밀치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로 다가온다. 그가 묻는다. 겁나느냐고. 그에게 바보같이 보이고 싶지 않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그리고 이제는 도망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았다. 바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곳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더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한다. 나도 모르게 다리가 절로 올라간다. 몸이 바르르 떨린다. 온몸이 경직되고 긴장해 온몸을 서서히 휘감는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입김이 코에 와 닿는다. 기분이 이상하다. 그가 약속한 대로 심하게 나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가 내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엔 다소 아프지만 끝나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가 믿음직스럽다. 모든 걸 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렵기만 하다. 그의 부드럽고 차분한 미소가 다소 위안이 된다. 그가 다소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 더 크게 벌렸다. 시간이 다소 지나자 참을 수가 없었다. 빨리 좀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다. 그가 점점 밀착이 오며 점점 깊이 집어넣고 누르기 시작한다. 요거까지 듣고 여러분들 자세히 들은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픔이 느껴졌다. 약간의 피가 새어나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가 물었다. 아프냐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몰래 얼굴을 찡그렸는지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두 눈을 타고 흐른다. 그러나 계속하라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고 그를 재촉했다. 그는 노련하게 움직였다.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모든 신경이 이제는 마비가 되었는지 그를 느낄 수 없다. 오직 그의 숨결만을 느낀다. 갑자기 짧은 순간 속에서 뭔가 터지는 기분이다. 뜨거움 같은 뭔가가 느껴진다. 나도 몰래 눈물이 또 흐른다. 그리고 뭔가가 빠져나갔다. 허전한 느낌이다. 그리고 얼얼하다. 하지만 잠시 후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피로와 함께 전신을 휘감아든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나를 토닥거려준다. 갑자기 그가 크게 느껴진다. 하늘과 같은 느낌이다. 신뢰가 담긴 미소를 그에게 보냈다. 바보같이 다 큰 아가씨가 울긴 왜 울어요? 하면서 나를 놀린다. 부끄럽다. 그러나 기뻤다. 구추장스러운 걸 진작 버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는 다짐했다. 이제는 죽어도 두 분 다시 치과를 찾지 않도록 하루 세 번 꼭 이빨을 닦으리라고. 예, 이걸 읽고 이상한 생각하신 님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노래인데요. 신신애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딸 칠형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가? 첫째도 딸, 둘째도 딸, 계속해서 딸. 아따, 우리 딸들 엄마는 딸 일곱 낳느라고 정신이 알딸딸 있겠네. 브라타나스 향기 퍼지는 그늘을 걷어서 달린다 달려간다 젊은 꿈을 싣고서 즐거운 일들이여. 꽃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른 지평선을 연분홍 로맨스를 가슴에 담고서 청춘의 꽃술에는 행복을 싣고서 달려서 간다. 짠이요. 아들었다고 섭섭할까 하나도 없어요. 인자는 딸이 더 좋은 게 아카시아가 줄 뒤어선 거리를 거쳐서 달린다 달려간다 검은 머리 날리며 부시는 젊은 가슴 아 파랑새가 조잘조잘 노래하는 언덕길을 연보라 보라우스 바람결에 날리며 사랑의 꽃술에는 희망을 싣고서 달려서 간다 예, 음악 한 곡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남하룡이 부릅니다. 홀로 가는 길. 지난번에 남편의 지갑, 아내의 지갑도 하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부부 이야기, 뭐 가게 한 곳 소개하기 이런데 가게 한 곳은 다음 주에 다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부부 이야기도 하고 뭐 가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제 하는 시간인데 아, 지난번에는 첫사랑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아, 지갑 남편의 지갑 뭐 아내의 지갑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한이라고 이게 탤런트 있잖아요. 조연으로 나오는 탤런트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나와요. 출연하면 이렇게 재밌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16살 차이나 난다고 그러던가 부인이랑 젊은 부인이랑 맞았잖아요. 그래서 구소세가 됐답니다. 그분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멋쟁이에요. 그래서 이한이 지갑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이제 같은 게 탤런트가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한이 지갑 톡톡 튀는 감초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박철민이 절친한 선배 이한이에 대한 비리를 폭로했다. 박철민은 10월 7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배우 이한이의 첫건으로 모자이크 토크에 출연해 이한이 씨에 관한 이야기들은 퍼지면 큰일 난다고 장난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박철민은 결혼 전 이한이는 우리가 술자리를 하고 있다면 거침없이 어디선가 나타나 여기까지는 내가 계산하고 간다고 술값을 결제하곤 했다.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더 존경하고 우르르 보고 지금까지 만났다며 그건 아름다웠던 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수입도 더 많아졌는데 주머니가 얇아지고 그 과감한 아름다움들이 사라졌다고 웃으며 깜짝 폭로전을 펼쳤다. 또 그런 이런 게 이한이의 결혼 후 가장 큰 변화, 잘못된 변화, 있어서는 안 될 변화라며 덧붙여 주변을 폭소케 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사랑한다고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다. 박철민과 이한이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감초 역할의 라이벌로 연예계에 소문난 절친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철민의 성토를 돕고 있던 이한이는 다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연예계 일이 불투명하고 고정급여도 없고 불투명한 앞날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둘째도 생기고 셋째도 계획해야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지갑을 안 열려고 한다며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이한이는 19살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19살 아내와 19살 연하 아내와 혼인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웠던 점들과 에피소드를 공개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결혼하니까 이렇게 알뜰해집니다. 가정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이게 아무래도 첫 딸을 낳았죠. 그래도 금방 또 아기 낳고 이러면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두쇠 노릇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문주란이 부릅니다. 내 가슴 속의 타인. 예, 문주란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웃는 연습을 하라. 인생이 바뀐다. 예, 잘 안 웃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웃음에 대한 한국인의 해부학적인 단점은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웃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연습이고 습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을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뇌에는 웃는 입 모양을 식별하는 전용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입꼬리를 위로 올려서 웃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입 모양만 바꿔서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어도 뇌는 이것을 실제로 웃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 몸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입꼬리를 당기고 내리는 근육의 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말기암 시한부 3개월의 절망 속에서 웃음으로 활력을 되찾은 김상태 목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웃음으로 활기를 얻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다. 스트레스에 찌든 우리의 마음도 웃음으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할 힘을 얻게 된다. 신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 웃음 오직 우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즐기자.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예, 날마다 많이 웃으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만큼 더 훌륭한 명약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의 영장들 중에서 사람들만이 소리내어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 지금부터 웃는 연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살짝 입만 딱 이렇게 꼬리만 올려도 몸은 진짜로 웃는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도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웃지 않는 분들 오늘부터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미하고 소녀시대가 부르는가 봐요. 짜라자짜. 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한 이제는 끝이 난 눈물만 남은 예, 주현미 노래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네요. 그렇죠? 예, 병석의 편지라는 내용인데요. 1999년 3월에 영국의 템즈강 어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 맥주병 하나가 걸려나왔다. 어부가 병의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빛바랜 종이 두 장이 나왔다. 이 병석의 편지를 발견하시는 분께 부디 이 편지를 제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전해주시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 병사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어서 다음 장에는 아내에게 선 편지가 있었다. 군함 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당신에게 이 편지가 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병석에 담아 바다에 띄워. 만약 이 편지가 당신 품으로 가거든 받은 날짜와 시간을 써서 조용히 간직하며 기다려주오. 사랑하는 이여 그만 안녕.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1914년 9월. 어부는 편지 아래에서의 날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무려 85년 전에 씌워진 편지였던 것이다. 어부는 영국 정부에 그 편지를 맡기며 주인을 찾아주기를 부탁했다. 편지를 쓴 영국군 토머스 휴즈는 1914년 프랑스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군함 위에서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쓰고 맥주병에 담아 고향 쪽 바다로 던졌다. 안타깝게도 그는 12일 뒤 첫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고향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두 살짜리 딸 그라우허스트와 함께 영국 정부는 수소문 끝에 엘리자베스가 1979년 세상을 떠났으며 그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게 남편의 애틋은 애틋한 사랑을 담은 병석의 편지는 아내가 아닌 딸에게 배달되었다. 편지 사본은 세계의 러브레터 수집으로 유명한 웰링턴 알렉산더 턴벌 도서관에 기증돼 전시되고 있다. 예,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 85년 전에 쓴 그 병이 병석의 편지가 어떻게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가 봅니다. 예, 다음 노래는 채윤아가 부릅니다. 미래. 아, 요 노래는 그 시장 야채. 아, 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숨에 네, 제가 또 신청곡을 한번 봐두러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리고 가게들, 이게, 아, 취재하는 가게는 있잖아요. 카페, 우리 이제 다음에 신나는 상대원 방송국 원다방이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인사도 좀 하고 가입도 하시고, 어떻게 소개를 했나 좀 보시고,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라 그리 무심히 대하지 마십시오. 세월 앞에는 무엇도 영원할 수 없기에 드릴 수 있을 때 마음도 사랑도 흠뻑 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다음을 기약하는 사랑은 하나마나 하는 사랑이며 이 다음 형편이 되면 이런 핑계는 안 하니만 못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세월이 모셔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을 드나들지요. 사랑 나눔에 아까워 말아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함에 다시는 보지 못할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다해 후회 없는 사랑을 하세요. 영원한 이별이 와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면 당신이 드린 사랑의 깊이 그만큼 아픔도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부모님하고 배우자, 그게 아내나 남편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나면, 죽고 나면 그때의 소중한 걸 안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서로들 열심히 사랑하시고 애잔하게 좀 잘해주십시오.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예, 벌써 뭐 한 달 다 지나가고 벌써 한 시간, 제 방송도 한 시간 다 됐네요. 처음에 음악이 안 나와서 신경을 죽으라고 신경을 하다가 방송을 그나마 했는데 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의 이길순이었고요. 기술에는 김영호? 뭐? 아, 이름을 내가 몰라가지고 요 엔지니어가 요 새로운 주부가 엔지니어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합니다.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문영원 씨랍니다. 기술의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 하나 듣고 김가인 씨 아시죠? 작은 어메케 저기 출연했던 분, 아주 그냥 파워 있는 분이 있잖아요. 김가인이 부른 주어 듣고 저는 물러갑니다. 줘! 사랑을 돌려줘. 내 꿈을 돌려줘. 돌려줘 내 꿈을. 내 모든 걸 가지고 간 너, 너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니. 꿈을 돌려줘. 돌려줘 내가 맡긴 모든 걸 돌려줘. 사랑을 돌려줘. 돌려줘 사랑을. 줘 내 꿈을 돌려줘. 돌려줘 내 꿈을. 내 모든 걸 가지고 간 너. 너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니. 꿈을 돌려줘. 내가 맡긴 모든 걸 돌려줘. 내가 맡긴 모든 걸 돌려줘. 들어봐요 우리 사는 이야기. 마음을 나눠요 웃음을 나눠요. 듣기만 해도 삶이 되는 곳 우리 삶의 향기 나눠봐. 살며 사랑하며.